8월이 끝난 지 3630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9월이 시작된 지 3640초가 지났습니다. 지루하고 힘들었던 8월이 실 끊어진 연처럼 조금씩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때론 괴롭고 때론 화가 나고 또 때론 원망스럽기도 했던 1994년 8월. 이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과거 속으로 파묻혀가고 있습니다. 영화 로즈 중에서 로즈를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연주로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주 플루트의 맨 뒤에 변조 부분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기분을 전해주네요.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동의 전부임양. 울 오빠가 오늘 태어났습니다. 울 오빠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방학되면 붓는 격언 아닌 격언이 생깁니다. 인간 전부용에겐 아침이 없다. 인간인가? 겨울 맞은 곰인가? 늘 잠만 자서 그런가 봐요. 가끔 왼수 같긴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오빠예요. 오빠 생일 축하한다고 크게, 아주 크게 외쳐주면 정말 좋겠지만 방송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냥 축하한다고만 말해주세요. 그럼 무척 좋아할 겁니다. 우리 오빠는 단순의 왕이거든요. 하면서 여동생이 오빠한테 보내는 생일 축하 사연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 충남에서 에마라고 밝혀달라고 하셨어요. 이정수 오빠의 생일을 무척 축하한다고 하셨는데 축하곡은 여러분의 신청곡이랑 겹치는 곡 띄워드릴게요. 대전 서구 계정동에서 사이화 의리남매. 이름이 아주 독특하죠. 이화와 의리입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서 오정민 학생. 공부하시느라고 힘들 텐데요. 신청곡 띄워드리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하이텔의 이상현 씨, 주민우 씨의 신청곡이기도 한 천장지구 중에서 또 한 잔 더 원더 짧은 순간의 사랑을 광동으로 띄워드립니다. 未曾后悔，是甘心决定。莫问那可注定，若然是错，从不加理会。命运究竟未明，实理想难分得清楚。未让两手分开，人生虽短暂，无悔尽美，穿梭天边与海岸，重温的景象，零碎渐淡，真心你莫忘记。又被困，望一一领会，浪漫片刻足够。望原谅我，未给一句话，独自去闯尽头。劳问世间，怎可得瞬间？尽是困忧不息。人生虽短暂，无悔尽你，穿梭天边与海岸，重温的景象，零碎渐淡，真心你莫忘记。 영화 천장지구 중에서 외증호회의 미증후회였습니다. 자, 저희 FM 영화음악의 주소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담당자 앞. 그러면 직통으로 여기로 들어옵니다. 오늘

쓰임새 많은 5도어 유럽형 유로 액센트, 스포츠 감각의 3도어 미국형 프로 액센트, 세단형 4도어 액센트까지 스타일 따라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액센트. 이 방송을 들으면서 집으로 가실 김현철 씨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서울에서 현주 씨가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김현철의 디스크쇼 바로 제 앞 시간에 김현철 씨가 지금쯤은 아마 그 계단을 다 내려가셔서 차를 타고 계실 거예요. 잘하면 들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에드워드 가위손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삭막한 고성에서 살아온 인조인간 에드워드.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에드워드는 자기를 만들어준 박사가 죽은 뒤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인간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옵니다. 창백한 얼굴에 커다란 각종 가위들을 손대신 달고요. 그리고 그는 곧 권태스럽기만 한 마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죠. 에드워드는 화장품 외판원인 나이안 웨스트에게 발견돼서 그녀의 집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캠핑을 갔다 오던 중인 딸 킴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드워드는 가위손으로 정원수들을 공룡이나 또 다른 동물들로 멋있게 다듬는 재주를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곧 동네 아줌마들의 머리 손질까지 도맡아 하게 되죠. 그래서 TV에도 출연하고 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를 이용하려는 몇몇 사람들, 그리고 킴과의 관계를 질투하던 킴의 남자친구의 음모로 그는 흉악범으로 몰려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킴은 인간의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마을 사람들로부터 에드워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드워드를 다시 고성으로 보내고 말죠. 에드워드 가위손, 흉터가 있는 아주 백지장 같은 그 창백한 얼굴, 그리고 가죽 시트, 섬짓할 정도로 날이 서 있는 가위손을 가지고 나타난 이 배우 자니 데베죠. 자, 자니 데베 이야기 가위손의 주제가 듣고 나서 계속하겠습니다. 탐 존스가 부릅니다. With these hands. 가위손의 주제가 With These Hands, 탐 존스가 불렀습니다. 자니 뎁은 1963년생입니다. 6월 9일에 미국 남부 켄터키주 오웬스브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63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32이죠. 6살 때 플로리다주의 미라마로 이사해와서 유년기를 보냈고요. 83년에 락 뮤지션이 되겠다는 청혼의 꿈을 안고 LA로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니콜라스 케이지,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와 교분을 맺게 되는데요. 케이지 매니저의 권유를 받아서 영화배우로 꿈을 바꾸죠. 그래서 이틀 후에 오디션을 보고 합격한 뒤에 데뷔작에 출연하게 되는데 그 데뷔작이 뭔지 아세요? 나이트메어입니다. 나이트메어 1편. 여기서 자니 뎁은 프레디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훗날 청춘의 우상이 되는 미래의 대스타치고는 데뷔가 참 시원찮았죠. 나이트메어 이후에 자니 뎁은 플래툰에도 출연하는데요. 여기서도 병사 중에 한 명인 라나 역으로 나와서 그 역할의 미미하기는 나이트메어와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자니 뎁이 이력 주연급으로 성장한 영화는 크라이 베이비입니다. 우리 비디오 제목으로는 사랑의 눈물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크라이 베이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자니 뎁은 자신의 소원이었던 락 뮤지션과 또 배우로서의 꿈, 이것을 동시에 이루게 되죠. 허니 시스터즈가 부르는 크라이 베이비 한번 들어보시죠. Love you. Cry Baby 중에서 영화가 시작할 때 흘러나왔던 Cry Baby, Honey Sisters의 음성이었습니다. 영화는 1950년대의 볼티모어를 무대로 해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주인공은 별명이 Cry Baby인 자니 데비입니다. 너무너무 잘 울어가지고 Cry Baby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자니 데비 이 영화에 출연하기 전에 TV 드라마에서 아주 젊은이의 우상다운 오토바이 폭주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젊은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우상 같은 역이었는데 이미지를 그대로 살리는가 했더니 이 Cry Baby에서 역시 오토바이 폭주적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정반대의 기묘한 이미지로 나와서 뭐 용기 있다 이런 평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또 하나의 이유 없는 반항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커트적인 그런 영화였죠.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사랑과 음악을 둘러싼 영화. 존 워터스 감독의 그 아주 에너지 넘치고 컬러풀한 신선한 화면으로 이루어진 영화인데요. 자니 데비는 이 영화로 일약 주연급 배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에서 소개해드린 가위손에도 출연해서 감독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배우가 됐죠. 인조인간의 표백 마스크를 쓰고 가위손을 한 채 위너나 라이더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가위손. 이 영화 이후 자니 데비는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제임스 딘을 모방하는데 그쳤다. 이런 얘기들이었는데요. 이런 매스컴의 비판은 가위손의 보다 대중적인 이미지로 상쇄되었지만 위노나 라이더와의 관계가 문제였어요. 자니 데비 이미 헐리우드 커플의 탄생을 바라는 매스컴들의 기대를 두 번이나 저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투문 정션의 셔렐린 펜, 또 더티 댄싱의 제니퍼 그레이와 약혼과 파혼을 거듭해서 매스컴을 실망시켰는데요. 그래서 자니 데비에게 이번에는 약속대로 위노나 라이더와 결혼해라 이런 반강제적인 암대응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자니 데비는 이번에도 그 기대를 깨고 위노나 라이더와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글쎄요, 그 탓인가요? 가위손을 찍은 뒤에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영화는 데뷔작의 후속편인 나이트메어 4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92년에 자니 데비는 야심적으로 작품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집시의 시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유고의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이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찍은 첫 작품 아리조나 드림의 Fade on Away와 공연하기로 결정한 거죠. 자, 아리조나 드림 중에서 이기 팝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In the Death Car. dark. Something's pulling me outside to ride around in circles. I know you have got the time. Is anything I want, you do. We'll take a ride through the strangers who don't understand how to feel. In the death car, we're alive. In the death car. Shit, like, you know, when your hand was down on my dick, it felt quite amazing. And now that that's all over, all we've got is the silence. In the death car, we're alive. 대전 동구 가양이동의 이정미 씨 어떠셨어요? In the Death Car, 이기팝의 노래 영화 아리조나 드림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 아리조나 드림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엑셀, 쟈니 뎁과 남편을 죽이고 정신 착란 증세로 보이는 중년의 여인 이렌을 페이더너웨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리조나에 사는 캐딜락 웨퍼는 레오는 자신의 결혼식에 엑셀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엑셀은 날개가 아래 위 두 개나 달려있는 구식 쌍엽기에 푹 빠져있는 레오를 무척 부러워하는데요. 레오의 집에서 연상의 여인 이렌느를 만나고는 그만 반하고 맙니다. 그래서 매일 이 이렌느와 함께 쌍엽기에 몸을 싣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죠. 이렌느 역시 하늘을 나는 것만이 자기를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뉴욕의 펑키 청년 엑셀과 삶에 부대껴서 점점 부서져가고 있는 여인 이렌느. 자, 이들 두 사람은 마침내 황량한 아리조나 사막을 내려다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이 아주 야심만만하게 만든 작품인데요. 아리조나 드림, 제목이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리고 감독이 병원에 입원도 하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완성됐지만 기대만큼은 못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자니 뎁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참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들이었는데 그런 그를 원숙한 청춘 스타로 만든 사람이 개같은 내 인생의 감독 라스 하스트롬이었습니다. 하스트롬 감독의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자니 뎁은 제임스 딘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휴머니티가 가득한 가족영화의 주인공으로 새로 태어나죠. 아이오와주에서 식료품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길버트 그레이프의 가족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 나무로 만든 집이 흔들거릴 정도로 뚱뚱한 어머니, 정신연령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정바가 동생 어니, 노처녀 누나, 불만투성이인 여동생 엘렌, 이들이 길버트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길버트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상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집안으로부터의 탈출만을 꿈꿉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비하고 예쁘지 않은 소녀 베키가 이 고장에 잠시 머물게 되고 길버트는 그녀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길버트는 자유에 충만한 그 자유로움으로 가득 찬 베키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 정체되어 있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느끼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그 거대한 시신이 마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어머니 시신을 2층에 안치한 채 집을 통째로 불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계기로 정말 이것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의식이었는데요. 길버트는 자기 앞에 놓인 생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자신은 속박하던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길버트 그레이프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엔드 타이틀 띄워드릴게요. 집을 불지른 후 거의 1년이 지난 어느 날 베키가 다시 그 마을로 찾아오고 길버트와 동생 어니는 베키와 함께 그 고장을 떠나게 되죠. 영원한 꿈으로 머물 것 같았던 탈출, 진정한 탈출, 자유로움으로 길버트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장면 한번 들어보세요. 길버트, is that them? No. No, not yet. When are they gonna come? Pretty soon. Pretty soon. My brother Arnie's about to turn 19. 19. Gilbert! Look at there! Amy got a job offer to manage a bakery in Des Moines. Is that them? Yeah, that's them. Ellen can't wait to switch schools. Arnie asked if we were going to go too, and I said, well, we can go anywhere. If we want. Becky! We can go anywhere. Becky's calling Hog Gilbert. Yeah, she's coming. Becky! Come on! Come on, Gilbert! 오늘은 왠지 너의 그 해맑은 웃음을 보고 싶구나. 보시라. 18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보고 싶은 제이가. 참 이름이 예쁘네요. 보시리. 복실이라고 혹시 노래를 맞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동대문 송인이 찍힌 곳에서 친구 제이가 생일 축하 엽서를 보내오셨는데요. 길버트 그레이프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엔드 타이틀이 참 맑은 그런 느낌을 전해주지요. 보실량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어니 역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여기 이 영화로 일약 스타가 되었죠. 하지만 자니 뎁도 이 영화를 통해서 보다 성숙한 성인 배우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자니 뎁은 현재 팀버튼 감독의 에드우드를 끝내고 다음 작품을 고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헐리우드에서는 그를 시한폭탄이라고 부른대요. 파혼을 세 번이나 했다는 것이 말해주듯이 상당히 사생활이 문란하고요. 또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에 빠져서 그런 것들이 언제 그의 연기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니까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리버 피닉스가 죽기 전에 있었던 디스코텍. 그것이 자니 뎁 소유의 디스코텍이었고요. 또 당시에 자니 뎁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도 그를 더욱 공주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가 이런 우려들을 물리치고 완벽한 스타로 자리 잡을 수 있을런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만 제대로 다스린다면 자니 뎁은 점차 연기가 완숙해져가는 참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영화에서도 자니 뎁은 참 독특한 좋은 연기를 보여줬죠. 베니와 준 비디오로도 출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무성영화 시대의 그 스타들을 기가 막히게 흉내내고 있습니다. 메리 스튜어트 마스터슨과 공연한 베니와 준 중에서 프로클레임스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I'm gonna be 500 miles. When I wake up, well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wakes up next to you. When I go out, yeah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goes along with you. If I get drunk, well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gets drunk next to you. And if I heaver, yeah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s heavering to you. But I would walk 500 miles and I would walk 500 more to be the man who walked 1,000 miles and fall down at your door. But I'm working, cause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s working hard for you. And when the money comes in for the work I do, I'll pass almost every penny on to you. When I come home, when I come home, oh,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comes back home to you. And if I broke, well,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s going over you. But I would walk 500 miles and I would walk 500 more to be a man who walks 1,000 miles. I'm gonna be the man who's lonely without you. And when I'm dreaming, well I know I'm gonna dream about the time when I'm with you. When I go out, when I go out, well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goes along with you. And when I come home, yes, I know I'm gonna be the man who comes back home with you. I'm gonna be the man who's coming home. But I would walk 500 miles and I would walk 500 more to be the man who walks FM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 시계 한번 보세요. 1시 50분입니다. 쓴 영화 오케이 목장의 결투 주제곡 오케이 목장의 결투였습니다. 아버지의 48번째 생신과 어머니의 38번째 생신입니다. 아버지께서 서부 영화를 좋아하시거든요 하면서 신청해 주신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고왕술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참 이름이 독특하네요. 근데 지금 학생이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왕술 드시진 마시고요. 이름 때문에 술 굉장히 많이 권할 것 같은데요. 주위 사람들이. 자, 보너스를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서부 영화를 좋아하시는 아버님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서부 영화 석양의 갱들의 테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 곡을 어떻게 신청해 오실지 눈에 선합니다. 분명히 숑숑숑 하는 음악 들려주세요 하실 거죠? 제가 제목 말씀드릴게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서부 영화인 석양의 갱들의 테마입니다.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이었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도 엔니오 모리꼬네의 영화 음악입니다. 하이텔로 강희재 씨, 또 경남 거창 상림리에서 박정숙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미션 중에서 가브리스 오보입니다. 오늘 CD는 은평구 대조동의 최은주 씨께 보내드리고요. 여러분께는 음악을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어요. 편한 밤 되십시오.